우리는 다른 가지만 선택해야만 해. 복종 혹은 죽음.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쟁투를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이 땅을 가슴 속에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. 이 대한민국을 내 목숨만 바꿨지.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. 실패해도 앞으로만, 넘어져도 앞으로만, 여긴 영원히 우리의 걸 우리만이 바꾸어가. 보지 않으면 나 집으로 절대 못 내려가. 건공감 네 사이 적고 났어 나의 피로. 대한독립 어제 오늘 나 그날을 위한 기도. 이 땅의 해방을 향한 하얼빈 앞에 내 방아쇠. 이건 나의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야. 고래야 보라 만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. 민족에게는 존재하지 않지. 내일은 난 갈 곳 없는 방랑자. 허나 이 땅엔 이따금 믿어 밝은 내일은 오늘의 마지막 날인데 쉬. 살아간에게는 없어 내일은 만세 만세. 3일 운동의 자신감을 가진 나의 빛나는 강한 심장. 자유는 오직 나와 너의 피와 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.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에는 이를 비내는 길을 오직 혁명뿐 물러나기 전까지 영원히 너네는 public enemy. 사진을 찍어줘 죽기 전 마지막 나의 swag인 나라를 위해 죽는 민족. 무릎은 하늘 앞에서만 꿇겠지 yeah. 너의 것을 파괴되고 우리의 것은 재창조돼. 악은 언제나 선에게 짓밟게 돼있어. 축제장은 열려 코리아 우라. 내 목숨만 바꿨지.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. 실패해도 앞으로만, 넘어져도 앞으로만, 여긴 영원히 우리의 걸 우리만이 바꾸어가. 코리아 우라 만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 밝은 내일을 향해.